진한 핑크 립스틱도 My lights, my lights 낯선 원피스 예뻐 보일까 My lights, my lights 딱 맞춘 스타일인걸요 My lights, my lights 아닌 척하지는 말고 My lights, my lights 천천히 천천히 걸음 맞춰줘 노래처럼 저 멀리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, 아득히 아득히 더 낮아 누구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안아준 채로 내 맘을 가